자기 자신은 귀엽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기 힘듭니다. 김제동 씨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제동 씨 나오셨습니다. 네. 머리카락을 아주 귀엽게 자르셨습니다. 아, 앞머리가 깡뚱한 게. 네. 네. 네. 얼굴을 귀엽게 못하니까. 네. 딴 쪽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아니, 김제동 씨 예. 보고 사람들이 잘생겼다는 말보다는 귀엽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나요? 굉장히 그 우회적인 표현이죠. 네.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예, 그리고 김제동 씨 보고 모든 주변에 그 연예인분들하고 되게 친하세요. 근데 연예인분들이 김제동 사람은 정말 좋아.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봐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자, 자 갑시다 이제. 자, 오늘도 리플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또 오늘도 역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남의 뿅뿅이 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이번에 모 대학 식품영양학과에 진학한 남학생입니다. 꽃밭이라 행복하긴 한데 고민이 있어요. 여자가 37명, 남자는 절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여자들이 너무 많다고 매일 저희 학교까지 따라다녀요. 이런 여자친구 때문에 학교에선 왕따가 될 것만 같습니다. 저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은데 극성 맞은 여자친구 때문에 길이 가로막혀 버린 거죠. 학우들과도 친해지고 그리고 여자친구도 안심시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게 저기 뭐 음악이 이게 맞춰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딱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여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쯤에서 이제 뭔가 끝날 느낌이 나가지고 든든든든. 근데 내가 많은 도움 부탁. 아주 훌륭했습니다. 대단하다. 네, 정말 네. 센스가 아주 넘치십니다. 네. 자, 그러자면 오늘 사연은 네. 그 이분이 꽃밭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다 여잔 거예요. 그렇죠. 여자친구가 안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쪽 리플을 달아주셨어요. 첫 번째 리플. 작성자 영사기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영사기. 제가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던 사람인데요. 여자친구들한테 37명의 여자 얼굴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채 꽃밭도 꽃밭 나름이지? 그래서 아, 근데 그 식품영양학과도 이제 뭐 때에 따라서 이분이 다니는 쪽은 이제 좀 안 이뻤나 봐요. 예. 근데 이제 그 기대가 클수록 사실 그 여자분이 너무 많은 쪽에서는 예. 오히려 이렇게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어서 예. 이분은 아마 식품영양학과를 다니는데 별로 안 이뻤나 봐요. 이런 이런 쪽이 사실 혹시 식품영양학과 계십니까? 여기? 여기 계세요. 아. 꽃밭도 꽃밭 나름이지. 자. 아니 그러니까 그 저렇게 이쁜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여자분이 너무 많으면 눈에 안 띌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은주 씨라는 분이 네. 리플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37대 1의 대결에서 고민하시는 님의 모습 정말 남자답고 강한 근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다 놓친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다익선. 그러므로 37을 선택하십시오. 굉장히 결론이 딱 1로 갈 것 같다가 37 다다익선 37을 선택하라. 1로 갈 것 같다가 그냥 결국에 네, 이쪽으로 결국 헤어지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그렇긴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웃자고 써준 거겠죠? 설마 뭐 헤어지라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37명은 네. 뭐 다 뭐 자기 차지도 않을 텐데 네. 다음 분 네. 땡그리라는 분입니다 네. 저는 89명의 남자 3명 나머지는 몽땅 여자인 간호학과에 다니는 86명의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남자가 아니고 여자, 네, 중에 여자 중에 한 사람 남자가 3명인 거예요 와. 우리 86명의 여자들은 나머지 3명의 남자를 남자로 절대 안 봅니다 님도 아직은 많은 과 여자들이 자신을 눈여겨볼 거란 기대가 크지만 이게 나온다 이제 알고 보면 님을 남자로 보는 여자는 거의 없단 거를 좀만 있으면 깨닫게 되실 듯 우리 과 3명의 남자는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님이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자친구도 분명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문제 끝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너무 예. 많은 여자들 속에 남자가 있다 보면은 그게 남자로 안 보인다는 얘기 그럼요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냥 제가 남자였구나 어제도 예. 뭐 이렇게 그 네. 제가 대학교 그 다닐 때도 예. 국토대장정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보면 이제 그 반대의 경우죠 남자가 한 70명이고 여자가 한 10명 정도 되면 네. 처음에는 그 여학생들이 빨래도 자기 텐트 안에만 널고 속옷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을 떠는데요. 예.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저녁마다 양치질하고 예. 사흘만 지나면요. 아이고. 아이고 빨래가 온통 널브러져 있고요. 심지어 빨라고 던져주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요. 그 국토대장정 오래 하다 보면 아이고 양치질은 무슨 천막 안에서 남녀 텐트에서 똑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섞이고 동화가 되다 보면 서로 이성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이 동료의 감정이 어리 싹 들 수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음 리플은 이제 조금 이렇게 간단한 리플이 되겠습니다. 예. 작성자 이상년이라는 분이 어디 학교죠? 저 원래 고3인데 그 학교 가고 싶어요 선배님 훌륭한 남자 고등학생이에요 대단합니다 굉장히 느낌이 좋으네요 이 학생 그 다음에 딱제 고3 때 열었어요 딱제가 고3 때 근데 고3 때는 누구나 다 그럼요. 뭐 남자들이라면은 여자 많은 학교에 가고 싶지 뭐 남자들 많은 학교에 가고 싶겠어요? 그럼요. 남자들을 싫어할 때 아니에요 그때는 난 남자는 무조건 싫어 막 이럴 때 아니에요? 여자가 최고야 꼭 그걸 이제 직설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죠 고등학생들이 남자 예. 고등학생들이 그 예. 영화나 이런 걸 많이 봐서 어리나 이런 걸 목숨처럼 여기는 예. 척하죠 아, 난 남자가 최고야 막 이렇게 되놓고 우정이 최고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집에 올라가서 예. 버스에서 흔들리면서 여자 쪽에 앉고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다 이제 중심도 못 잡고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 고등학생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그 지나치게 대학생활에 환상을 갖지 마라. 그렇죠. 여자 많다고 해서 네. 잔디밭에 이렇게 베고 눕고 이런 네. 거 없다는 사실 미리 알려드립니다. 잔디밭에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그다음에 좀 긴 리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파악을 하고 있는 리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랑 너무도 같은 일을 겪으셨네요. 저는 간호과에 다녔었던 남자랍니다. 간호과 전교생이 206명이었는데 남자가 4명이었죠. 신입생 환영회 날부터 3시간 동안 브루스만 쳤습니다. 물론 강제죠. 시간이 흐르면 꽃밭이 아니라 지뢰밭이라고 느낄 겁니다. 여자친구가 그 극성이라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님의 외모가 얼마나 출중한지 몰라도 님의 여자친구가 교정을 이틀만 거느려도 소문은 거센 파도가 돼서 님은 그야말로 왕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님아 불쌍하네요. 하필이면 여자 많은 과에서 그런 몹쓸 고생을 하시는지. 님은 이제 왕자가 아니라 체육대회 때나 학교 행사 때 항상 불려나가는 머슴이 된 겁니다. 힘내세요. 크크크크 하고 갈로 열고 참고로 전 학교 관뒀어요. 학교 다 깨지 그냥. 관두는 거지 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네. 재밌네요. 아 오늘 진짜 재밌네. 네. 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그래서 뭐 두 분 사이에 이렇게 사랑이 있고 또 여자친구도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여기 마지막 분 리플대로 그냥 이렇게 딱 교정을 딱 거닐면 예. 딱 해결이 될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행복한 고민이죠. 그렇죠. 행복.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애정을 리플을 달아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김재동 씨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